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탄생 75돌세에 점하여 러시아의 여러 단위들에서 경축 모임 업적 토론회, 우리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 전람회, 영화 감상회가 진행됐습니다. 전람회장에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와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또한 백두산 전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과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 등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영화 감상회들에서는 백두산 총대로 빛나는 조국 등 우리나라 영화들이 상영됐습니다. 행사들에는 러시아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